Get up. Get up. Get up. 92.4 kick the drum. My ego in the show. 달나라까지 go. 야 이건 미친 품. 아야야야 춤만 춰. My ego in the show. 부르면 부르면 make him run. 자 이게 미친 품. 미친 품을 올려. 가져와 내 트로피. 쉬던 건 I told by. Put up the drop it. 한 번에 pump it. 어디력 다 돌아봤냐. 상향 중에 지금 나와. 최근 컴만 계속 녹아. 내 버려둬 왔던 마이 꽃사 나오면 눈 감아 time is ticking 넌 빨라 can't you see I'm a warning sign 이제 불러 떠나 격하게 털어 yeah my boy 그냥 마음대로 움직여 we go 92.4 kick the drum my ego in the show 달나라까지 go 야 이거 미친 폼 아야야야 춤만 춰 Yeah, my boy. 그냥 마음대로 움직여 We go up 92.4